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에 점하여 러시아, 핀란드, 기내에서는 강연회가, 수리아, 메히코, 미얀마에서는 좌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선군혁명의 강미력한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러시아, 핀란드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